남조선 인터넷통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8월 30일 남조선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12명이 괴뢰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인 김복동, 길원옥이 8월 26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몇 푼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본의 과거 추행을 눈감아주려는 괴뢰 패당의 굴욕적 처사를 반대했습니다.